I like the real shit. You like the real shit. I like the real shit. Me and my clique can only bust with the real shit. We like the real shit. You like the real shit. Oh, my hips, they like the real shit. 기대와 내가 모여 하나 되는 시간. Same style 같은 옷차림. 둘의 박힌 국두가 18에 비교조차 되긴 싫어. 이제 시작하는 거야 새로운 시도. 나이가만큼 적건가네. 나를 싫어해도 상관안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라도 나와 즐겨요. La la la la, la, la. Everybody get on my. Everybody get on my. 우리 음악에 널 녹여봐. Sing, 아웅성이 유출된 눈빛. 잠시 자리 좀 비켜줄래. 여기 새로 시작하라는 우리. 거짓들을 태워줄 불신. 뒤바뀌는 건 시간 문제. 온몸이 근질거려왔던 시간 조금씩 조금씩 다가갈 거야. Everybody get on my. 우린 제대로 놀아보자.